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같은 본문으로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육신을 좇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 찬송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웠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아주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냐.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제 성도라고 하는 우리 신분, 자격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삶이 그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존귀하고 위대한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더라도 이 귀한 신분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내 수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의 귀한 신분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변화된 성도들의 삶을 언급하면서 성령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떤 존재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육적인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후에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에 한 발짝씩 이렇게 들여놓고 머뭇거리며 사는 존재가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두렵다, 두렵건대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렵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두렵건대, 이런 표현을 광야에서도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이렇게 곱씹어 볼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육신을 좇는 자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연약한 육신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결코 다 들어줄 수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사는 보통 인생들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뭐 흔히 2%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전 솔직히 2%만 부족해도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뭐 22%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98%가 부족하고 아니 더 그 이상 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는 물론 자신의 생명이나 영원한 나라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2%가 아니라 결코 어떤 1%의 분량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그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요 또 전적 무능이라는 말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나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능력이 다소간에 물론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뭐 물론 체력에 따라서 나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관하여는 인생들의 능력은 전혀 무능력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겸손히 인정할 때에 우리 인생들에게는 오히려 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육신을 좇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들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을 조차 행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역설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서 나아가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을 좇는 자들은 마땅히 자신의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이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3절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무능한 자, 그래서 육신을 좇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자신의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감사하게도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길을 바꿔야 됩니다. 육신을 좇을 것이냐 아니면 영을 좇을 것이냐를 속히 결정해야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육신을 좇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그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을 좇는 자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볼 때에 육신을 좇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경한 어조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대단히 무섭고도 정말 끔찍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결코 굴복하지 않으며 동시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스스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과는 아주 결별하게 되고 그 관계는 원수 관계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인생들은 당연히 자신의 육신의 길, 육신의 생각, 육신의 무능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의 백성들, 자녀들을 통하여 원수되기를 원하셨던 때가 있던가요?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에 우리 인생들의 삶을 보면은 무수히 많은 때와 사건과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원수되었던 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이었지 결코 하나님은 아니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화평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나는 화평인 신이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제물로 이렇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도 평안의 선물을 주노라 화평케 하노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을 좇는 자의 삶을 버리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며 또 이런 삶을 권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된 본분을 다하며 생활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의 귀한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육신을 좇아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